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민과국과 서리아랍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신돌세 즈음에서 왈리드 알 무알림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에게 최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지난 50년간 두 나라가 반제 자주를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친선과 협조의 누대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리용호 외무상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수리아랍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신돌세 즈음에서 왈리드 알 무알림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이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